나는 알지 외로움 늦게 피는 꽃의 아픔 나는 알지 그 아픔 가는 시절 안타까워도 아무도 머물지 못하지 아쉬 어디 돌아보지만 아쉬 어디 돌아보지만 자꾸만 멀어지네 가을 장미 외로움 피는 꽃의 아픔